같이 눈을 떠봐 마음을 다져봐 열정의 뜨거운 그 에너지를 더해 우뚝 선 내 모습 더 높이 올라가 이 기회를 놓지 마 내 이름 외쳐봐 당신의 목에 걸린 메달에 새겨 의미를 가질 수 없어 그 열정 그 마음 앞으로 잊지 마 간직해 Show the world